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6돌세 즈음에서 타이 라자바트 프라나콘 종합대학에서 7일 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연회에는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타이 준비위원회, 타이 조선친선협회, 타이 라자바트 프라나콘 종합대학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출연자는 김종일 동지의 헌신적인 노고에 의해서 2000년 6월 평양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남 최고위급 상봉이 마련되었으며 통일 문제를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것을 확약한 공동선언이 채택됐다고 지적했습니다.